네, 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1월 14일 토요일 저녁 7시 한 반쯤 됐습니다. 참고로 예, 미국 서부 시간 기준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저는 T1이고요. 저는 조직신학과 종교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에너님입니다. 신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너님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 동안 뭐 아주 그냥 릴렉스하게, 네, 행복하게 공부 조금 하고 신나게. 네. 그러셨군요. 네. 네. 네. 그랬습니다. 어떠세요, 티원님은? 네. 좀. 저도 잘 지냈고요. 네. 저는 오늘 좀 감동 받은 경험을 했어요. 네. 오늘 사실 저희 교회에서 그 메모리얼 서비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이제 추모하면서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21살 청년이에요. 아이고. 네.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다 우리 교회 다니시고, 네.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제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갑자기 이제 유명을 달리한 거죠. 아이고. 네. 근데 또 뭐 병에 걸리거나 그래서 죽은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친구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예, 이렇게 유스 그룹 하면서 계속 자라난 친구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 네. 근데 그 친구가 아무튼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게 됐는데, 아이고. 오늘 이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눈물바다가 될 걸로 예상을 했어요. 네. 예, 아무래도 굉장히 그 부모님의 속이 어떻겠어요. 네. 예. 근데 굉장히 유머가 넘치는 예, 그 사람을 진짜 그리워하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참 한국 교회와는 좀 다르구나. 분위기가.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중간중간 이제 울먹울먹 하는 부분이 있었죠. 예. 근데 친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네, 과연 그 친구가 얼마나 재밌는 친구였나, 얼마나 유머 감각이 넘치는 친구였나를 서로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들고, 예, 그런 좋은 점들을 기억하는 예, 그런 시간이 됐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친구가 농구 코치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네. 그래서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고 실제로 이제 농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 부모님이 이제 그 친구 뭐 전화기나 혹은 이제 컴퓨터에서 이 친구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들을 좀 몇 개 찾으셨나 봐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중간중간 틀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이 친구가 혼자 그 농구 코트에서 이렇게 볼을 던지면서 자기가 이제 연습하는 예, 그걸 이제 찍어 놓은 거예요. 네. 자기 핸드폰으로. 그래서 한쪽에 고정을 시켜 놓고 그래서 이제 공을 이제 던지고 안 들어가면 다시 주워 와서 또 던지고 안 들어가면 또 주워 와서 또 던지고 들어가면 또 와서 주워다가 또 던지고 하는 장면을 한 5분 정도 같이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마치 어디선가 계속 농구를 하고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렇게 마지막이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부모님이 그 동영상을 마지막에 틀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게 됐고, 네. 또 그 죽음을 다루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죽음이 사실 끝이 아니잖아요. 네. 네.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바가 그거잖아요. 네. 네.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에 대해서 예, 또 다른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죠. 예, 내세의 희망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지만 내세의 또 다른 상황이 또 다른 삶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물론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슬픈 일이 되겠지만 예. 그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연세가 되게 많으신 교수님이신데 본인은 그러니까 그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좀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몇 년 전부터 이미 갈 준비를 마쳤다. 네,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또 다른 챕터에 대해서 너무 설렌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갈 생각을 안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너무 네, 정정하시죠. 너무 끈질기게 붙어 계신데. 네. 아무튼 영원히 계실 것 같아요. 네.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네, 생각을 하게 된 네, 그런 기회였습니다. 네. 네. 지금 저도 방금 말씀하신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데 한참 오래전에 88년 88세 생일을 진짜 한참 오래전에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생일 파티 때 간 기억이 나요. 88세 생일. 네. 근데 지금 한 3, 4년 지났죠. 그 생일 파티 이후로. 네. 아직도 정정하신데. 네. 그분 나이 세기를 그쳤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은. 네. 아무튼 뭐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네. 여기 하루라도 더 계시면 우리에겐 더 큰 네. 유익이죠. 네. 제 스승님이기 때문에. 네. 입만 네. 열면 명언이 쏟아지는 분이시라. 아, 그럼요. 그냥 네. 녹음기 가지고 다니면서 녹음해야 돼요. 네. 제가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비디오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어떤 버튼을 누를지 생각을 잘 하고 아무 버튼이나 막 눌러라. 그러면 내가 줄줄 얘기를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질문 아무거나 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분은 뭐 아직까지도 너무 정정하시고 놀라워요. 그 기억력이 맞아요. 놀라우시고 굉장히 자존심 세십니다. 예. 네, 생산력도 굉장히 놀라우시고. 네. 자존심이 엄청 세세요. 예. 예. 아무튼 예 그런 또 경험을 했네요. 예, 이번 네. 이번 주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또 우리 그 소천하신 정원 스님 예, 얘기도 잠깐 할 텐데 네. 예. 그리고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예,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얼마나 쓸쓸한 건지 전 그 뭐 신의 열애 이런 무슨 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열렬히 사랑한다는 그 열애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인간과 사랑에 빠지는 건데 그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외로워서 인간을 만드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뭐 가끔씩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설교 때 좀 몇 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우리가 그게 이제 잘못됐다라고 그런 그 하나님이 외로우신 건 아니다. 결핍이 하나님에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하나님이 외로워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 자연스러운 어떤 그 사랑의 넘쳐남의 결과로서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 얘기하잖아요. 네. 고쳐 생각하고. 네. 근데 그 뭐 그 좀 결핍이라는 것 자체가 뭐 부정적인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에 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함의 네. 그 이론, 그렇죠. 예, 뭐. 그리고 예. 하나님의 결핍이 없는 이론, 예, 그러니까 immutability, 네. 예, 거기에서 이제 나온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배가 부를 때가 있잖아요. 밥을 잔뜩 먹어서 배가 부른데 네. 또 커피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죠. 배가 고파서 커피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커피를 안 먹었을 때 느껴지는 또 결핍감은 또 강렬한 게 있거든요. 강렬한 네. 결핍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질 때 그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한 시간들이 굉장히 괴로운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랑이 더 강렬해지는 거고, 그죠?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핍감이 없는 사랑은 사실은 그 강렬함이나 그 진실성에 있어서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인생이라는 게 외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비관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외로워야 사람이 사람을 또 찾고, 그죠? 사람 귀한 걸 또 알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사랑이라는 것, 정말 진실한 사랑, 우리가 뭐 배우자를 선택한 여러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강렬한 결핍감이 느껴지면 너무 외롭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이러면 저는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없는데 대충 조건만 보고 네. 예쁘니까 키 크니까 뭐 돈 잘 보니까 그렇게 결혼하면 저는 그 결혼은 실패할 수 있다. 네. 이미 실패한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진실성이 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그럴 수 있죠. 예, 사랑은 어떤 결핍적인 그런 마음, 결핍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사랑은 결핍이다. 아니 그런 거랑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인생이 참 외롭다. 네. 아 인생은 외롭다. 예, 인생이 외로워서 네. 주변 사람들이 참 귀한 걸 모르고 우리가 사는데 있을 때 잘 해야 되겠다. 네네. 뭐 이런 생각.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오늘 그럼 댓글로 한번 가볼까요? 댓글로 가죠. 네. 어디부터 가야 되나요? 자, 찾았습니다. 엿장수. 네. 엿장수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구원론 2 청취 소감. 네. 그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죽었다. 실천, 즉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가 인류에게 남긴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티원님이 구원론 두 번째 시간에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도덕 가마설. 그렇죠. 네. 살게 하는 거.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게 하는. 네, 그렇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네. 봤던 그 세 가지 고전적인 그 구원론에서 네. 이제. 하나가 도덕 가마설이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수가 모델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씀이죠. 네,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네. 네,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네, 도저히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네. 여기 엿장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보고 정말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행동으로 그게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모델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너무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오원님이 음량이 너무 작았다. 네. 다시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오원님이 예, 사정이 있으신지 예, 못 나오셨어요. 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는데. 아니 그냥 이게 패턴입니다. 그냥 여태까지 모든 게스트들이 한번 나오셔서 분위기 보고 아 여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하시고 안 나오시는 게 패턴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패턴을 쭉 이어 나가시는 게 아닌가. 우리 피원님도 우리가 이제 어제 제가 네. 듣든지 안 듣든지 네. 텍스트를 보냈죠. 네. 방송 가능하신가요? 네.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어.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저씨라 그런가요? 그럴 수 있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곧 부록이신데. 네. 네. 우리를 싫어하시고 다들 멀리하셔서 우리 오원님도 사실 우리가 싫을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네. 느끼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고. 네. 좀 저번에 커피 한번 사드렸는데 제가. 네. 아무튼 뭐 예. 시간 되시면은 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그러니까 지난주에 무슨...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아 이제 신약학자, 네. 구약학자, 네. 그리고 신학자. 네. 이렇게 모였으니까 뭔가 이제 삼위일체를 이룬 듯한 네. 우리가 그 그런 기분이었는데 오원이라는 이 오월한 알파벳을 처음으로 딱 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뺐죠. 네. 그리고 P도 뺐습시다. 그래서 안 나오시면은 네. 뺏길 수 있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그냥 그냥 오늘 뺐죠. 둘 다 P랑 O랑 다 뺐고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막하냐면. 네. 두 분 다 어차피 이 방송 안 들으십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 때문에 네. 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프다 네. 네, 이렇게 글 남겨주신 게 있는데 그 1월 7일 밤에 네. 경복궁 앞 공원 열린 마당에서 한 승려의 분신이 있었다. 네. 예, 정원 스님. 네. 예, 64세 되셨는데 우리 엿장 스님 친구셨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예.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예, 참 난감하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을 남겨 주셨어요. 네. 그 정원 스님 에 앞서서 네. 문수 스님도 이제 정원 스님과 함께 이명박의 반민중적 정치와 4대강 반대를 거세게 비판하며 예, 자신의 몸을 불사르고 우리 곁을 떠난 바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문수 스님이 네. 예, 이명박 4대강을 반대하고 예, 몸을 불사르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먼저 그리고 그분이랑 친분 있으신 같이 또 활동을 하신 정원 스님이 이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렇게 또 예, 소신 공양, 네 소신 공양,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니 정원 스님이나 나나 살아온 날들이 참 드라마틱하다. 비록 고달프긴 했으나 그나 나나 후회 없이 살았다. 그래서 영생도 싫고 부활도 싫고 환생도 싫고 윤회도 싫다. 후회 없이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네, 그렇죠. 뭐 삶이 후회 없었다면 그 위의 것을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굉장히 일관된 그런 초지일관적인 삶으로 언행일치의 삶으로, 네, 또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어떤 대의를 위한 삶으로, 또 죽음으로 이렇게. 일관됨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그 사실 이 소신 공양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저항의 끝, 그렇죠, 친 것 같아요. 네, 그걸 몸소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몸을 불사르면서, 자신의 그렇죠. 모든 걸 네. 바치면서 네. 저항의 뜻을 네. 네. 그러니까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네.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반기문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한 말이 네.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 바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말이잖아요. 그냥 말. 네. 그냥 표현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 예언하기를 중도에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대권 가도에서 그렇죠. 네. 그 사람이 그렇게 강단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성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는 건데 자기를 위해서 그죠?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하면서 왜 자기 몸을 불사릅니까? 그거는 이해가 서로 상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정말 몸을 불사르죠. 네, 정말 자신을 바쳐서 대의를 위해서 한번 바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서는 네. 그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이 네. 이제 마틴 루터 킹 데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마틴 루터 킹의 정신 네. 그 비폭력 저항 정신, 시민 운동 네. 그거에 대해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했던 게 그거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네. 네,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네. 네, 내 던진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네. 또 그런 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는 그 폭력에 바탕을 둔 사회지만 네. 네. 바른 방향으로 그래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네. 우리가 수학으로 얘기를 할 때 네. 무한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너를 무한대로 사랑해 그러면 사실 느낌이 안 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무한대라는 개념이 그냥 상상으로만의 개념이지 네. 그게 안 잡히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인간은 무한하지가 않은 존재잖아요. 네. 유한한 존재잖아요. 네. 근데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아니면 맥시멈으로 사랑해. 아니면 최대한 사랑해. 다시 말해서 죽도록 사랑해. 사실 우리 인간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타인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의 끝은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걸로 사실은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화나 또 이런 대의 또 지금 민족주의적인 메시지를 사실 남기신 거거든요. 네. 지금 위안부 지금 협상 얼마나 민족 자존심에 먹칠을 한 네. 그런 협상입니까? 네. 전혀 우리 국민의 그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얼마나 우리가 화가 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가 지금 명확한 거예요. 이분의 지금 소신공행의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강렬함의 지금 끝을 찍은 거예요. 예. 그 두리뭉실하게 무한대로 난 이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그 한계의 끝을 내던지신 거죠. 네. 예, 표현하신 거죠. 네. 저는 굉장히 강렬하고 분명하게 이 사회에 메시지를 남기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이 사회는 그런 강렬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한 사회예요. 예, 왜냐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우리가 쉽게 또 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의 성함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이분의 삶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네. 이분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굉장히 오래오래 남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주일에 설교 들으면 그게 며칠 갑니까? 안 가잖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해도 며칠 안 가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이분의 지금 소신공양으로 남긴 메시지가 전 오래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의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한 운동에 있어서 전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추진력이. 네. 그 흑인 인권운동의 역사를 좀 보면요. 네. 그 굉장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버스 안에 자리가 나눠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백인들만 앉는 자리, 그 다음에 유색인들이 앉는 자리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식당에 가도 이제 백인들이 앉는 자리 또 유색인들이 앉는 자리가 나눠져 있었고 네. 그거를 거부하는 운동으로부터 네. 그 흑인 인권 운동이 그 작은 저항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한 아주머니, 한 아이, 한 청년의 그런 저항의 정신들이 모여서 정말 큰 흐름을 만들어낼 때 그게 전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저항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정원 스님의 그 정신이 네, 헛되지 않게 우리 이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네. 예, 발전, 새로운 챕터를 네. 네. 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그 촛불 집회가 네. 축제 분위기로만 이렇게 지속이 됐었잖아요. 네. 이분의 소신 공양을 계기로 해서 제가 볼 땐 진지함이 더 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진지함과 그렇죠. 아 이게 싸움이었구나라는 어떤 환기가 네. 지금 다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촛불 집회를 보니까 그 박종철 열사를 또 기억하는 네. 그 행사를 같이 했더라고요. 네. 예. 네. 근데 이 박종철 열사의 삶도 굉장히 정말 아름답죠. 네. 그리고 저항 정신에 정말 끝을 보여줬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회장이셨대요. 네. 그래서 50 말기에 공안에 붙잡혀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받다가 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은 이제 은폐하려던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서 6월 항쟁이 촉발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6.29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분 한 분의 노력이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이분 때문에 촉발된 네, 그런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큰 일을 하신 거죠. 네. 네.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있어서.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분의 정신이 살아서 네. 계속 그 후대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그 결코 헛되지 않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이분의 추모비와 흉상이 그 서울대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인문대랑 중앙도서관 사이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내 그 민주화의 길이라고 붙은 그 길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네. 네. 멋지네요. 네. 참 이 대의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의 말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맺는 거죠. 네. 수백 배 열매를 맺는 거니까요. 근데 그 떨어져서 썩기가 또 싫은 거죠. 네. 우리는 먹고 또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각자의 삶이 또 있는데 네. 잠깐 시간 내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사실 되게 하기 싫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풀타임으로 그쵸. 대의를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의 표본을 보여주신 분들이잖아요. 네. 진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사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가 이제 밤하늘에 별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어떤 별은 굉장히 밝고 어떤 네. 별은 또 좀 희미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구로부터 약간 가까이에 있는 별들도 있을 거고 또 멀리 떨어진 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수십억 광년 이렇게 떨어진 별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그 별들을 보고 그 빛으로 반짝이는 걸 보고 저 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수십억 광년 떨어진 그 별은 수만 년 전에 없어진 별일 수도 있어요. 네. 예. 그 빛을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한테는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죽음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네. 사라졌더라도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에 대한 기억 네. 그리고 그 사람과 나누었던 관계 네. 그 사람이 가졌던 유머 감각 네. 네. 이런 게 계속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네. 저는 지금 별 얘기 들으면서 네. 대화가 안드로메다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순간적으로 네. 연결을 잘 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타 00001님 네. 네. 오래간만에 짧게 우리 듣고. 지난주에 에너님이 사도 바울이 내러티브로 캡슐라이즈 했다는 표현. 네. 이거는 방송을 다시 듣지 않으면 네. 모르는 내용이죠. 네. 이 표현이 상당히 마음에 드셨다고 네. 네. 그렇게 이제 얘기하셨고 또 교회 컨설팅 받으면서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예, 고립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게 되셨다. 네. 그리고 예. 오원님 구약의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세 분이 같이 하시면 더 좋은 대화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의무감으로 적어주신 그런 느낌이 굉장히 큰데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예, 우리가 댓글 원하는 걸 아시니까 네. 예, 굉장히 그 숙제를 하신 느낌으로 적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네. 아레오바고님께서 오원님 또 환영한다는 의미로 그렇죠. 구약에 대한 질문을 구약에 예, 엄청나게 해주셨는데.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우리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 또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 이것이 겹치죠. 예, 그러니까 네. 이것을 이 조금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파라오 아니 파라오가 아닌가요? 그 아비멜렉이죠. 네. 아비멜렉이 그 지역 짱이니까. 네. 그 지역 짱을 제거하는 방법이 그죠? 일단은 그 지역의 짱의 와이프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네. 그 지역의 그 짱을 죽이면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그렇게 하려던 게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해석이네요. 전 이렇게 네.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렇게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클레오파트라랑 안토니우스 네. 예, 그 이야기를 예로 들어주셨어요. 네, 네, 네, 한번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술수로 네.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가. 아, 근데 아, 그 아레바가님이 하신 얘기는 제가 지금 말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그 여기 보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랑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안토니우스는 또 로마의 장군이죠. 그죠? 예, 로마의 그 옛날 삼두 정치 네.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함으로써 왕국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클레오파트라가. 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사례를 보냈다. 뭐 이 정도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이런 사례가 다른 곳에서도 있는지 살펴보았다. 헤롯 왕도 그의 아내를 유대계 왕조인 하스몬 왕가의 마리안네와 결혼을 마리안네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하스몬 왕가 마리안네와 결혼했다는 거죠. 네. 예. 왕권의 정당성이 부족한 에돔인으로서 꼭 필요한 조치였을 것이다. 정확합니다, 이건. 네. 예, 비슷한 예로 헤롯 안티파스죠. 안디바가 형수인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것이 이런 이유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을 막아선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다. 게데온의 경우가 아니었던 것이 예, 눈에 선하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통한 권력을 지키고 권력을 또 쟁취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네. 쭉 적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오원님이 여기 안 계시네요. 그러게요. 오원님이 계시면은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네. 예. 제가 아까 조금 심하게 말씀을 좀 했는데 오원님 사랑하고요. 근데 어차피 안 들으시니까 더 이상 뭐 설명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네. 네. 그리고 아르오바오님이 이제 또 에너님께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네. 카타르시스에 대해서. 카타르시스 저도 뭐 이렇게 제가 헬라어를 뭐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인터넷 찾아보는 거죠. 네, 근데 찾아보니까 카타로스라는 형용사가 있고요. 그게 이제 카타레인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카타레인 그게 이제 그냥 클렌즈란 뜻이에요. 깨끗하게 purify 깨끗하게 하다. 근데 그거의 명사형이죠. 카타르시스는요. 그래서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 속에 불순물이 많이 섞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든지 하면 울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어떤 네. 이 그 감정을 이렇게 네.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네. 어떤 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경험을 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일을 다 잊을 만큼 강렬한 그런 감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또 그래요? 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카타르시스는 그런 것 같아요. 정화의 의미. 정화의 의미.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우리가 프로이트에 따르면 네. 우리 안에 무의식에 막 쌓이는 게 많거든요. 네. 침전되는 게 너무 많다고요. 네. 무의식이 진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가 기도나 뭐 예배 참석해서 막 그런 황홀경을 경험할 때 그 무의식이 있는 걸 다 끌어내서 다 토해내는 거죠. 예, 그러면 좀 가벼워지는 거죠. 생각이, 마음이.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네. 그렇죠. 다 털어놓음으로써 그렇죠. 무의식 중에 뭔가 이제 해방의 있던, 느낌을 네. 갖는. 근데 보통 무의식 가운데 있는 생각들은 억압된 성욕이나 네. 분노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뭐 기도할 때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억압된 폭력성, 성욕 이런 것들을 다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통성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그걸 볼 때 한국에서만 하죠. 그렇죠.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무섭죠. 쫙 하면서 무섭잖아. 네. 주여 삼창하면서 그게 다 이제 네. 억압된 폭력성과 성욕을 방출하는 시간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구원론 잘 듣고 계시다고 예. 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걸 네.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마지막쯤에 하죠. 중간중간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예, 네. 지난주에 저희가 뭐 잠깐 개인적인 예, 네, 네. 그 이야기 좀 나누기도 했지만 네. 뭐 일단은 다 내용을 하고 나서 네. 뭐 우리는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한번 또 얘기를 다시 해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아레오바고님께서 이제 그 정원수님 이야기 예, 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엿장수님 친구분이신데 예, 보내시는 엿장수님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요. 그 다음에 엿장수님께서 또 그 함께하는 세상 30님의 글에 답글을 남겨주신 게 있는데 함께하는 세상님 30글을 먼저 보면은 네.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이 세상의 기억을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은 이제 다 잊고 가는지 이거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기억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도 선악이 존재할 것이고 기억을 전부 놓고 간다면 이 세상과 구별된 또 다른 세상으로 창조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목사님의 답변은 죽어보지 않아서 모른다는 답변이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기억을 놓고 갑니까? 가지고 갑니까? 저는 항상 그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나 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수님 부활 이후의 모습을 떠올려 보거든요. 네. 네. 다 기억하셨잖아요. 다 기억하셨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configur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습뿐만 아니고 transfiguration. 아, transfiguration. 네. 죄송합니다. transfiguration. 네. configuration은 이게 컴퓨터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네요. config 시스템. 아니, configuration. 예. 예. 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네. 예. 그러니까 그 변화된 모습을 생각했을 때 제자들 다 기억을 하시잖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가 아니고 저는 당연히 어,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에, 일단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기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억을 할 수도 있지만 기억하는 것의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기억, 그러니까 기억을 할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정말 옛날에 지질하게 못 살다가 네. 좋은 집으로 이사 갔을 때 맨날 그 지질이도 못 살던 생각하면서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적응해서 옛 기억을 또 잊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천국에 비해서 또 이 땅에서의 기억이 또 보잘것없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 이제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네.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 네. 삶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챕터가 열렸으니까 네. 이제는 이제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여지겠죠. 그러니까 옛날의 기억들도 그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을 못 한다는 그런 말처럼 네. 못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기억은 하지만 굳이 왜 올챙이 쪽 생각을 기억합니까?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치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만약에 천국이 존재한다면 여기 전제를 깔고 네. 얘기를 풀어본 거고요. 예, 네, 어쨌든 네, 아무튼 그래서 엿장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또 남겨주셨는데 이제 이게 붓다도 비슷한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윤회설을 놓고 비슷한 논쟁이 있었는데 공리공담이다. 예, 이 뭐 이러쿵 저러쿵 이 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그렇죠. 오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예.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실용적인 대답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도 우리는 또 이런 공리공담 하는 길을 좋아하잖아요. 판타지 소설도 읽고 좀 이렇게 좀 맞춰주시지. 뭐 또 이렇게 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근데 진짜 똑똑하신 분들 또 정말 심각한 철학자들 진지한 철학자들 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할전도 이렇게 얘기했고 네. 쓸데없는 난 여기 오늘 하루밖에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고 네. 네. 그렇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솔직한 답이기도 하죠. 네. 네.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엿장수님께서 또 글을 하나 더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거 조금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막스 스티르너, 네. 가장 19세기 독일 가장 급진적인 헤겔 좌파 사상가 이 사람이 인간의 본질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는데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환영을 만들고 그 환영은 인간을 다시 구속한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네, 저도 이거는 너무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한번 나눈 기억 있나요? 그 우리 하늘을 보면 별 있잖아요. 네. 별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데 네. 별과 별 사이에 선을 그어서 그림을 만들어서 별자리를 우리는 뭐 컨스텔레이션을 만들잖아요. 네, 네. 그 자체 웃긴 거 아닙니까? 왜 이 별이랑 저 별이랑 완전히 이거 이렇게 그냥 평면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닌데 네. 마치 평면에 있는 것처럼 선을 그어서 연결해서 그림을 만들잖아요. 네. 그림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그림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하나의 프레임에 대해서 자기를 구속하는 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신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신들의 이야기는 또 자기 자신을 종교가 돼서 내 삶의 어떤 규범으로 작용을 나에게, 하죠. 예, 다가오거든요. 네. 근데 별 보고 그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별을 보다가 그냥 점인데 점을 연결해서 다시 말해서 창조적인 힘이 있는 거. 이거 인간으로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뭘 봐도 거기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구속 받는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내서 믿을 필요가 있다. 그 저는 그 종교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단 좀 더 좋은 이야기를 믿어보자. 우리의 삶을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작업하신 거거든요. 유대교가 너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믿어봐라. 그럼 삶이 한결 가벼워진다. 요거거든요. 네. 예, 그것이 진짜든 아니 과학적인 진실이든 아니든 네. 예, 왜냐하면 어차피 나를 구속하게 되는 건 내가 믿는 그 바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그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미라지를 만들어낸다, 예, 환영을 네. 만들어낸다 네. 할 때 그게 바로 메타피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메타피직을 만들어서 그 메타피직에 자신의 삶을 맞춰 사는 거죠. 예, 형이상학을 네.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는 거는 사실 프레임이거든요. 그렇죠. 예. 프레임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앞으로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그것이 다시 자신의 삶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구속일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 이번에 위안부 협상, 네, 그거 가지고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도 우리가 뽑은 정부가 우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협상을 한 거기 때문에 억울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프레임이에요. 네. 그죠? 근데 어제 썰전을 보는데 유시민이 그 프레임을 깨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네. 네, 당사자들이 한 게 또 아니고 우리 국민의 대표성을 완전히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갇혀 있는 프레임을 깨주고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 얘기가 맞아요. 예. 그런 게 조금 뭐랄까 그 언론인들이 가진 그런 가져야 되는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네. 철학이 중요하고, 네네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하나의 메타피직이 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 그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형이상학은 무엇인가가 우리를 다시 규정짓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 엿장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반지성주의잖아요. 근데 그 반지성주의는 뭐냐면 남이 준 메타피직스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거든요. 그렇죠. 예, 남들이 얘기해준 거 그대로 믿는 거. 근데 이게 맞나 틀리나 성경에 비춰봤을 때 신학의 역사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맞나 틀리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과정이 한국 기독교에는 많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친한 후배가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네. 그 부목사 하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많이 맞았대요. 조인트도 많이 맞았대요. 맞았대요. 네. 뭐 교회학교 부흥이 안 되고 뭐 이런 거. 네. 네. 실제로 물리적인 그런 폭력을 당했다는 거죠. 상습적으로. 네.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죠. 또 그렇죠. 그 목사가 또 종북 좌파 막 까는 목사라는 거예요. 절대 빨갱이는 안 된다. 이명박 그 대선 때 대선 전날이 아니고 전 주일에 네. 교인들 다 일으켜 세우고 그 축도하기 직전에 네. 10분간을 연설했대요. 절대 빨갱이는 안 된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욕이 들어있는 교회예요. 임마. 임마 XX 교회인데. 아, 임마가 들어가는군요. 네, 네. 그 깡패죠. 기독교인도 아니죠.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그 후배랑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할 때는 그 후배도 당연히 깡패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이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에 다 수긍을 하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맞을 때 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종북 좌빨이 절대 정권을 잡아서 안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했고 자기도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완전히 당한 거죠. 네. 그 상황이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발가벗은 임금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임금님은 발가벗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깨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이네? 다 거짓말이네? 그러니까 저는 JTBC가 이번에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사실 삼성이 그 불법적으로 다 이제 승계 작업하고 또 상속세 안 내고 이런 거를 얼핏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뭐 삼성이니까 뭐 그냥 뭐 맨날 이러니까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네. 해 왔으니까. 네. 뭐 항상 이런데 뭐.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뉴스타파가 이건이 섹스 비디오 그 성매매 비디오를 터뜨렸잖아요. 네. 그때도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뭐 재벌들이 다 이렇지 뭐 우리 건희 형이 이렇지 뭐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또. 네. 굉장히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네. 아니 또 뭐 당사자가 네. 뭐 사람지도 그렇죠, 그렇죠.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삼성 주식은 오히려 막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며칠 후에 또 막 또 네.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2만 원대인데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사람들이 비판 정신이 생겼어요. 재벌을 감히 욕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네. 감히 욕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프레임이 깨진 거죠. 재벌은 그래도 된다. 이 고위 권력자들은 그래도 된다. 라는 프레임이 깨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해서 그래요. 네. 예,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거든요.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언론들이 예, 그렇게 앞장서서 프레임을 깨주고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해주고 결국 프레임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말 생각이 있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네. 또 일반 성도들이 나서서 이 새로운 기독교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예, 한국의 사정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기독교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국 기독교 신학의 네. 가장 우선 가는 덕목과 목표는 뭐냐면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신학을 네. 잘 보존하고 지키자 이거거든요.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한국의 문화에 맞는 한국의 옷에 맞는 예, 몸에 맞는 예, 그런 옷을 만들어야 된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프레임 깨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도 그 신명기 사관 그렇죠. 그 잘못하면 화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네. 순종하면 복을 얻는다. 네. 이 프레임으로 사실 쭉 이어져 온 거죠.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신명기 사관 자체가 네. 그것이 사실은 그 역사서를 관통하는 주제죠. 그렇죠. 그게 네. 제가 볼 때는 제사장이 밀어붙였던 프레임인 거예요. 제사장, 네. 제사장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 그 계층이 네. 국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프레임인 거예요. 네. 말 잘 들어라. 우리가 토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거든, 제사장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프레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단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현재 처한 상황을 보고. 신명기 사관으로 그 사람을 단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네. 너가 이렇게 지금 이 꼴이 된 까닭은 말을 안 들어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를 욥기가 깨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욥기가 아주 가열차게 프레임 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신명기 사관이라는 프레임을 깨는 작업을 욥기가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성경 안에서 만들어놓은 프레임을 또 자기가 깨고 만들어온 프레임을 또 자기가 깨고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의 대부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네. 구약과 신약의 또 프레임이 완전 다르니까. 구약을 막 말씀을 족족 들어가시면서 막 다 그렇죠. 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프레임 깨기다. 그렇죠. 네. 프레임 깨기고 신약에서 만들어진 프레임도 깨어져야 될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네. 뭐 바울의 신약이라든지.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어, 지금 말씀하셨지만 선교사들이 이 설치해 놓은 프레임 거기에 갇혀서 어, 우리들이 지금 보수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신약을 기반으로 해서 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그것이 깨져서는 안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성경 자체가 계속해서 프레임을 깨는 과정을 포착해 놓은 거예요. 그냥 한 순간 포착해 놓은 거예요. 아, 그 표현 좋네요. 네, 스냅 사진. 그렇죠. 네. 예, 과정을 포착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상황에 맞는 새로운 프레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더 자유롭게 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프레임이 필요하다면 네. 과감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어, 그리고 어, 갑자기 처음 보는 아이디가 나왔어요. 아, 우리 저기 엿장수님 거 아직 소개를 다 안 했네요. 아, 예. 우리 그렇죠. 엿장수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어, 슬픔을 나눠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네. 정원스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프죠. 네. 누가 우리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너희 중에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다. 당연하죠. 사람인데. 그렇죠? 네. 예, 우리 엿장수님의 마음 아픈 것만큼 우리가 아파할 수는 없지만 아픕니다. 정말로. 네. 네. 어, 그 정원 스님께서 팔만 대장경 중에서 네. 어, 화엄경을 좋아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여장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물처럼 서로 얽혀져 있기에 홀로 독립된 자유는 없다. 결국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 인연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 아, 이거 무슨 뭐 과정 철학인가? 과정 철학과 상당히 유사하죠. 과정 철학 있네요. 네, 유사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과정. 네. 이거 화이트헤드가 쓴 건데요. 팔만 대장경 화이트헤드가 쓴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어, 혼자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네, 예, 관계성 안에서 태어나고 네. 그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고, 아, 그럼요. 예, 죽은 이후에도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네. 예,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네. 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혼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이 내가 편하게 지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논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그 비인격적이고 어, 또 비인간적인 예. 그런 프레임으로 무장한 세력에 대항해서 온 국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 전체가 너무 중요한 것이다. 네, 그리고 꼭 필요한 네. 것이다. 지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예. 그러네요. 그 모든 것은 그물처럼 서로 얽혀져 있게 홀로 독립된 자유는 없다. 이것을 어, 증명해 주는 지금 사례가 저는 어, 지금 이재용이 지금 검찰에서 22시간 동안 어, 조사를 받고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초라한 그런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추구했던 게 홀로 독립된 자유예요. 예, 몇 조 원, 뭐 몇 천억, 예, 그거를 소유를 통해서 독립을 꿈꾼 거예요. 네, 예, 그렇죠. 혼자 먹으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혼자 먹 한마디로 그거죠. 혼자 꿀꺽 삼키려고. 네. 예, 그 상속세 16억, 그거 진짜 무슨 10원이잖아요. 그 사람 네. 입장에서는 10원, 100원 이런 규모잖아요. 16억원은. 네. 그렇죠. 그거 그냥 딱 내고 몇 천억 원, 뭐 몇 조 원? 아무튼 자기 걸로 다 꿀꺽 삼킨 거잖아요. 네. 어, 홀로 독립된 자유를 꿈꾸다가 정말 혼자가 돼버린 거죠. 우리가 소유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소유는 내가 그냥 가지면 되잖아요. 내가 네. 이거 가지면 혼자인데 절대 누구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건 혼자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것은 나눔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성 안에서 사랑의 나눔이 생기는 것이지 네.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에게 사랑의 관계는 생기지 않거든요. 그럼요. 예. 그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재용한테 행복하냐? 좋냐? 좋냐? 그 네. 이재용의 할아버지가 이병철이잖아요. 네. 이병철이 죽기 전에 식사를 못 했대요. 왜냐하면 죽기 뭐 건강하면서도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었대요. 왜냐하면 위장병이 너무 심해서. 어. 예. 그리고 항상 꿈꿨던 게 뭐냐면 골프 조금 그 타수 줄어드는 거. 그게 꿈이었대. 굉장히 소박한 꿈이에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으면서 네. 밥을 한 끼를 배부르게 못 먹었대요. 네, 돌아가실 그쯤에 얼마나 그게 좋냐는 거죠.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좋냐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이 그 대가 지나갈수록 이건희도 그렇고 이재용도 그렇고 지나가면 네. 지나갈수록 더 훌륭해져야 되는데 질이 낮아지고 네, 더 질이 낮아지고 있어요. 옛날 부자들은 그래도 철학은 있었고 그죠? 네. 국민들과 나누려는 그런 게 있었고 또 뭔가 돼보려는 게 있었거든요. 네.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더 치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존냐는 거죠, 존냐. 그렇죠. 한마디는 존냐. 네, 존냐. 그다음에 뭐 저기 광고 하나 올라왔네요. 광고글. 아우 저희 광고글도 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처음이라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네, 의미가 남다릅니다. 네.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우리를 저희는 뭐 거들떠 봐주는 거 아닙니까? 네, 홍대는 네. 가지를 못하죠. 네. 네. 비행기표를 보내주시면 그렇죠. 가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행기표를 보내주시면. 네. 그리고 근데 함께하는 세상님이 이거 바꾸셨어요? 깨끼 하는 세상 30님으로 저한테 나오는데 아니에요. 아니, 함께하는 함께하는 세상. 제가 뭔가 잘못됐군요. 제 네. 컴퓨터가. 네. 아무튼 예. 그래서 여장수님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예. 여장수님 지식이 네. 대단하시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또 팬이 또 한 명 추가 되셨어요. 피라미드식 이렇게 생기는데 네. 아니에요. 원래 저희 팬들보다 엿장수님 팬들이 네.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네. 제가 볼 때는 함께하는 세상 30님께서 워낙 겸손하셔서 댓글에서도 겸손이 묻어나잖아요. 네. 이건 겸손입니다. 이거는 바가 아니에요. 이건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지난주에 뭐 몇 가지 뉴스가 좀 나왔어요. 교계 뉴스 저희가 아, 네. 잠깐 까고 갈 뉴스들이 몇 개 있어서 뭐 우리는 네.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레임을 좀 새로 짤 필요가 예.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저기 사랑의 교회 예. 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서울행정법원이 1월 13일 서초구청에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을 했어요. 네. 도로 점용한 거 위법이다. 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대요. 그래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돼 6년 만에 나온 첫 판결이에요. 예. 지금쯤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거죠. 예. 웃긴 게 그러니까 예. 지금 다 지었는데 정치권이 아, 예, 예. 무너지고 있잖아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뒤를 봐주던 사람들이 힘이 예. 없어졌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결정이 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약간 해보면서 그것도 네. 그것도 일리 있는 생각이고 특히나 이제 새누리당 쪽이 힘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예. 뭐 아무튼 뭐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판결 한 측에서 판결 직후 성명을 이제 냈는데 오늘 판결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진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다. 네. 종교와 권력의 유착,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에 대한 지역 주민의 감시와 견제에 큰 획을 그었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대요. 네. 그리고 그 어떤 그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사람의 의지로 건물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예. 네.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건물을 다 지었다 이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예.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예. 지들 마음대로 공공도로 점유하면서 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굉장히 크게 깐 거예요, 사실 이 얘기로. 네. 정말 재밌게 잘 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91억을 들여서 복원을 해야 된대요. 네. 무슨 엄청난 돈을 지어 네. 그 들여가지고 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네. 그걸 막 또 무마에 가면서. 네. 결국에 완공을 하더니 예, 이제는 또 생돈을 들여가지고 예, 이것도 복원을 해놔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네요.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요. 불쌍하죠. 불쌍하고 자괴. 그러니까 네.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네. 지금 이꼴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 이제 그 정현이 형 네. 목사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총, 네. 그렇죠. 총회 신학대에서 그 총신대에서 네. 입학 무효를 받은 거잖아요. 네, 입학 무효를 선언을 했고 네. 그 전에는 어떻게 그 안수를 받았는지가 굉장히 PCUS에서 안수를 받은 건데 아니 아니요. 아니요. PCUS 아닌가요? 예, 네, 딴 데요. 딴 데서 안수를 받은. 예, 뭐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예, 어쨌든 여긴 아닙니다. 네네, 네. 어쨌든 큰일 나죠. PCUS는 네. PCUS 아니고 여기면 큰일 나죠. 제가 가만히 안 있죠. UCC였나요? 아니에요. 그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하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왜 네. 강도사 자격증이 그렇죠. 원래 한 교단에서 맞아. 있었다가 맞아 맞아. 그 있었다고 주장을 해 가지고 넘어가서 네네네. 이제 안수를 받은 게 됐는데 네네. 이제 그것도 굉장히 불투명하게 네네네. 밝혀졌죠. 네. AC 뭔가 그래요. 뭐 그 American Reform ARC인가 그래요. 네. 아마 그런 걸 거예요. CRC인가? 네. 아무튼 뭐 있어요. 네. 네. 아무 잘 이렇게 안수 주고 또 이렇게 교단 없이 헤매고 있는 교회를 잘 받아주는 교단이 있습니다. 네. 네. Christian Reformed Church인가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네. 데가 있는데. CRC인 것 같죠? 아, 제가 PCUS라고 얘기한 건 제가 헷갈린 거고요. 네. 어쨌든 사과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PCUS의 훌륭한 교단. 네. 그 어쨌든 그 391억 원을 또 참네. 엉망진창이네요. 엉망진창이죠.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네. 이거 건물을 지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또 헌금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안 되는 근데 그러니까 그 헌금을 내면서 네. 아, 내가 이 헌금을 내면 이게 목사님이 좋아지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교인들 불쌍한 거죠. 네? 그 헌금을 모아다가 그렇죠. 그 교인들의 마음이 담긴 헌금을 모아다가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제가 네. 초등학교 때도 헌금을 내면서 뭐 천 원, 뭐 만 원, 뭐 오천 원 뭐 이렇게 네. 내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 돈이 과연 어디에 쓰일까 이런 생각 저는 해본 적 있어요. 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헌금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네. 그런데 그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어떤 교육을 받냐면 한 번 바친 헌금은 신경 꺼라 이런 교육을 받거든요. 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신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교회와 하나님을 분리하지 못하는 네. 그런 생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잘못합니다. 그 교회와 네. 교회 재정부 네. 또 목회자의 어떤 그런 목회 철학이나 목회 실행, 네. 목회 행실 그것과 인격 그렇죠. 그것과 네. 그걸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 했는데 네. 끝까지 그 생각을 정확하게 하면서 계속 캐물었어야 됐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무튼 종교 행위가 가지는 어떤 폭력성이죠. 그 뭐랄까 이건 종교 행위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마라. 뭐 이런. 네. 다 네. 그런 얘기 한 번씩 다 들으셨을 거예요. 네. 안타까운 소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얼마나 손을 많이 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저는 여기 지금 무슨 다 그 이렇게 주고받은 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 MB 때 네. 고소영이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고소영.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네. 고소영.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회가 하나의 뭐라 할까요? 이익 집단화가 돼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암덩어리죠. 사회적인 암덩어리. 그리고 또 삼위자 사랑교회. 네. 사랑교회 미. 그 다음에 미는 미래를 경영하는 연구 모임. 네. 자는 뭐요? 자는 안 나왔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무튼 뭐 이런 이제 신조어들이 있었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 이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 이제 사회에 힘을 가진 힘 있는 자들을 만나는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네. 아니 여기 지금 보니까 오정현 영적 배수진 쳤다 도로 점용 포기 못해. 그게 왜 영적 배수진이죠? 진짜 때리고 싶네. 아, 나 진짜. 네. 아, 나 진짜. 그렇죠. 예.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 특히나 이제 힘 있는 교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교회들이 하나의 그냥 이익 집단화가 돼버리고 예수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예. 교회가 특히나 이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 저는 자정할 수 있는 힘이 잃었다고 봅니다. 네.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뭐 서울시가 뭐라 하든 이건 지금 오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뭐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늘 얘기하듯이 세상 사회 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고 100명 200명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행정소송 한다는 것이 서초구에만 우리 등록교인이 2만 수천 명인데 영적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 공공재예요. 예, 다시 한번 말하자면 출사표를 던졌고 배수진을 쳤다고요. 이렇게 아주 깡패 같은 얘기라네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영적 공공재. 말을 잘 만들어내요. 네, 어디서 그 경제학 용어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네. 말 만드는 데는 아주 천재성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적 배수진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아니 영적 공공재면 물리적인 모양이 있으면 안 되죠. 네. 네?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그거 뭐냐고요. 네.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참네. 거기 네. 뜯어내고 네. 영적으로 건물을 세우고 그 위에는 영적으로만 네. 세워야죠. 그러게요. 그 말을 너무 현란하게 화려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사기꾼입니다. 네, 넘어갑시다. 그 아유 진짜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지용수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네. 예장 통합 전 총회장이시래요. 네. 성함 들어본 것 같죠? 네. 지용수 처음 들어보는데 네. 아무튼 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촛불 시위하는 사람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나라가 어려워서 살리자는 데모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쓰러뜨려서 정부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좋아서 즐기는 그런 시위다. 그래서 해외에서 방송을 보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제정신입니까? 아, 미친 거죠. 정말 저는 말이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거 예장 통합입니다. 예장 통합입니다. 네. 네. 일말의 책임감이 듭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네. 지원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니 이거는 굉장히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뭐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 할 수 있지만 이건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 정치적인 입장 설교단에서 얘기할 수 있죠. 아. 안타깝습니다. 네. 이걸 다 듣고서 아멘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네. 차. 그리고 이걸 굉장히 개인적인 걸로 만들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네. 시위하러 나온 사람들은 다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래 그 고통을 주고 나서 기뻐한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네.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네.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정말 이건 창피해야 할 일입니다. 통단할 일이죠. 네, 정말 창피해야 할 일이에요. 네. 그 이 촛불 집회와 이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예, 민주주의를 살리는 그 운동을 대통령 개인 하나를 공격하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는 예, 메조키즘 SM 같은 SM, 예, 사디즘 그, 사디즘적인 예,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 민중을 사디즘으로 네. 그러면 뭐 다 저기 그 청문회 나와서 우리 속 뒤집어 놓는 분들은 메조키즘인가요? 나 좀 때려줘. 욕, 공격을 욕해줘. 당하면서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서 네. 희열을 성적 희열을 네. 느끼고 계신 건가? 그러니까 아 참 예. 초등학생도 이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그 촛불 집회 나와서 그 이야기하는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 있잖아요. 너무 말 잘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예장 통합 총회장을 지냈대잖아요. 총회장을 지냈다는 얘기는 교회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네. 그러니까 교단 정치라는 게 교회 규모가 좀 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기준이 굉장히 지금 자본주의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교회 크기로 이제 하니까. 네. 그러니까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교회를 많이 키웠으니까 당신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므로 회장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어떤 집단이나 뭐 임원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특히 이런 교회나 이런 어떤 언론 집단이나 아니면 종교 집단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질을 전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공개 토론. 네. 공개 토론에 이런 걸 네. 통해서 이 사람의 지적인 능력, 도덕적인 뭐 이런 퀄리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나가면 완전히 망신당할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죠. 그거를 통과해서 나왔잖아요. 물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뭐 기자회견 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러네. 뭐 대선 토론회도 나왔었고 그것도 뭐 최순실이 다 또 지시한 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것도 참 통탄할 일이지만 아무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 목회자들에 대한 더 민주적인 열린 검증이 네. 필요하다. 예. 네, 그것도 그렇고 교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지성은 요구되는 게 아니었다 여태까지 이런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성으로는 교회를 네. 크게 못 살리죠. 무식하면 네. 할수록 교회가 크더라. 이런 반증일 수가 있어요. 네. 그 서울의 인마 XX 교회도 네. 상당히 무식한데 교회가 큰 거예요. 네. 왜냐면 무식하니까 강단에서 맨날 빨갱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 얘기가 따로 없어 별로. 네. 네. 맞습니다. 예, 아무튼 예, 잠깐 이제 교계 소식을 가지고 좀 까는 시간을 네, 가져봤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시간. 저희 이제 그 구원론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그러죠. 난 목 놓아 불러요 이 노래를 부르죠 당신을 부르죠 내 노래를 들으시는 이유 어서 오세요 지금 내게로 나 당신을 들었습니다. 네. 네. 잠깐만. 참 좋네요. 네, 잠깐만. 예. 네, 오케이. 예. 네, 뭔지 모르겠지만 참 좋네요. 네. 예. 네. 네. 오늘 이제 구원론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갈 텐데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해방 신학의 그 구원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그 해방 신학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 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시기에 나온 거죠. 예. 네. 그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좀 유명한 예, 해방의 그 신학 해방 신학을 주창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소브리노랑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보프 그다음에 세군도 예,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아. 예.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해방 신학자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어떤 이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단일한 이론이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폐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해방 신학의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 그게 네. 구원론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 이게 이제 기독론인데 그 기독론과 구원론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면은요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예, 공통적인 이제 강조점을 이야기할 건데 네. 예, 첫 번째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맺으신다. 그래서 해방 신학자들은 그 기존의 신학과는 약간 다르게 기존의 신학은 특히나 이제 고전적인 신학 이론들은 위로부터의 신학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존재에 더 방점을 두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신학을 한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이 해방 신학자들은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방향성이죠. 그래서 예수의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그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인간 예수와 그의 사역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의 나라가 곧 올 것을 선포했던 사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축복하고 죄인들을 용서했고 버림받은 자들과 식탁에 친교를 나누었고 여자들과 교제를 가졌고 여기 여자들과 교제를 가졌다는 거는 일반적인 의미의 교제가 아니고 이성 교제가 아니고 소외받는 계층과 당시의 여성들은 사실상 굉장히 그 마지널라이즈된 그러니까 소외된 네. 예, 언저리에 머무는 네. 예, 그런 계층이었죠.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게. 네.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정상적인 유대교 남자라면 이렇게 공공 장소에서 여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상은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성차별이 만연했던 그렇죠. 당연했던 네. 그런 그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 당시에 성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없는 문제를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예, 성차별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네. 남자가 당연히 우월한데 여자들과 함께 이렇게 행을 하셨다? 이렇게 같이 노셨다? 요거 자체가 이거는 왜 쓸데없이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키우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또한 마찬가지로 네.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네네. 예, 여러 가지 그 율법 조문들을 들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 율법의 수호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네. 예,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또 이제 그 예수의 메시지가 갇힌 자를 향한 해방의 메시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또 의심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이 더 명백해지면 명백해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예수 안에서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구체적인 사역과 삶과 죽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것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과 참으로 밀접한 유대 관계를 맺으셨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해방 신학에서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편애하셨다. 편애하시죠. 요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을 편애하신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천국에 훨씬 더 먼저 들어가고, 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활짝 열려 있는데 부자들한테는 닫혀 있다. 근데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예요. 네. 예. 누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자들은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럼 하나님이 다 팔고 예수를 따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네. 하나님의 구원이 배타적인 거냐? 가난한 자들한테만 간다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네. 가난한 자들을 편들어 준다는 것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사람들이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애해 줌으로써 네. 이들이 같이 함께 그 구원의 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혹은 먼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제 옛날에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네. 외할머니가 딸이 다섯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둘째고. 근데 꼭 막내만 편애하시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좀 어려웠어요, 삶이. 막내 사는 삶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마음이 가는 게 더 짠한 거야, 마음이. 그렇죠. 그렇죠. 네. 하임도 그런 거죠. 그렇죠. 못 사는 사람, 힘든 자식들 네. 더 짠하고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죠. 더 사랑이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이 인간을 얽매는 죄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구원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개인적인 차원과 정치적인 차원을 동시에 가져요. 이게 이제 해방 신학에서 믿는 바예요. 네. 아, 오케이. 그래서 정치 참여해야 된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구조적인 그렇죠.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구조적인 거예요. 악. 예. 그러니까 구원이 네.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원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불교로 이야기하자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해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면에 이제 대승불교는 좀 더 사회적이고 참여적인 그런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사유화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어떤 미국 복음주의의 큰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한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였고 네. 그래서 구원이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정치적인 차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죄와 구원은 공동체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동시에 더 그 차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해방 신학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죄와 구원을 너무나 좁게 정의를 한 나머지 신앙을 사유화 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근대 서양 문화에 널리 퍼진 그 이원론적인 측면과는 좀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성경의 선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죄인이 누군지, 죄가 뭔지, 죄는 어떤 사회적 구조적인 악을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죄인이란 누구인가 생각해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미혼모들, 미혼모들이 우리 저희 어떤 전통적인 어떤 구원관에서 보면은 혼전 순결을 어겼잖아요. 네. 그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그렇죠. 그렇죠? 네. 성적으로 그 세간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죠. 그렇죠. 아니, 성적으로 네. 문란하다. 네. 요즘 그 제가 볼 땐 대한민국 개신교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문제가 성입니다. 네. 가장 심각하게 가장 세간경 끼고 바라보는 게 성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해방 신앙에서는. 그렇죠. 뭐 누가 죄인이냐? 이재용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수 중에 괴수라는 거죠. 그래서 아유. 이 죄와 불의에는 네. 분명히 공동체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예, 사회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구조적인 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단지 죄악된 개인뿐 아니라 죄악된 삶의 구조도 같이 문제를 삼으신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어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고립된 하나의 영혼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로 이렇게 딱 인도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정의 그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다스림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네. 그 구조적인 악을 없애고 바꾸는 사회를 바꾸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 에 초점을 맞춰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네. 그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딱 그거였는데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선포하신 거지 네. 공동체를 선포하신 거지 개인의 어떤 성결이나 이런 걸 얘기하신 뭐 그런 얘기하시긴 하셨죠. 깨끗한 네. 마음을 얘기하셨지만 그렇죠. 가장 이제 대의로 말씀 이제 대제로 말씀하신 것은 thesis statement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네. 이 우리의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억압의 상황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가운데에서 이야기될 때 우리를 비인간화하는 그 이데올로기를 신앙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해방 신학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실. 네. 그러니까 비인간화시키는 이데올로기, 네. 즉 자본주의의 논리. 아. 여기 그 해방 신학은 특히나 이제 자본주의의 그렇죠.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너는 얼마짜리야, 뭐 이렇게.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비인간화시키는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사실상 네. 이 그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의 그 이데올로기의 싸움의 희생이 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죠. 그 어버이 연합과 박사모에서 네.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 다 빨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다 종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분들도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에요. 그분들 자체도. 예. 근데 그분들이 그 본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옥죄는 거죠. 그렇죠. 뒤집어 씌워가지고. 참 놀라운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대부분 기독교 신앙인데 네. 그 기독교 신앙이 그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더 심화시켜주고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 사역의 이제 정치적인 차원을 좀 살펴보자면 네. 예수가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적인 생각을 폭로했잖아요. 잘못 믿고 있다 너희는 네.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 유대인들 이거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네. 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 그걸 폭로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것이 비인간적인 삶의 구조와 질서를 정당화하고 있다 라는 것을 콕 찍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언자적인 정신으로 네. 그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네, 네.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종교만이 남고 정신은 사라졌다. 종교성만 있고 예, 의미는 사라졌다. 이 얘기를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나 어떤 자본주의가 대치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형식주의나 이런 것들의 대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방 신학적으로 사역을 한다면 일단은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잘못된 정신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점을 폭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폭로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폭로를 하는데 저는 네. 사실 잘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더 못 하고 있어요. 신자유주의에서 좀 공부를 하고 네.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비인간화 시키는 구조들. 그렇죠. 예, 이데올로기들. 예,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지적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에서도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이 십자가라는 거 네.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 어떤 문제를 거꾸로 일으킬 수 있었냐면 우리 그 도덕적 순응주의라고 불렀던 거 네. 네,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 억압받는 사람들한테 참고 견뎌라. 그래야 복 받는다. 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예수도 고통 당하지 않았냐. 다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의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고 그것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거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네. 예. 그래서 무비판적인 기독교인들이 양산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죽창을 들고 다 일어서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또 하월스 같은 신학자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무튼 또 완전히 비폭력적인 저항만 해야 된다. 네. 또 그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우리는 순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네.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하고. 이번에 근데 예.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없이 감수하는 고난이랑, 그러니까 프레임에 당해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그래. 이렇게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 없이 감수하는 고난이랑 본인과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 기꺼이 짊어지는 고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신공양의 모습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촛불 집회할 때 경찰들을 완전히 절대적인 악으로 보고 하면 네. 당연히 악에 맞서 폭력적으로 싸울 필요도 있을 텐데 그 경찰들 안에는 인간성을 일깨우는 그런 방식을 취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폭력이라는 게 그런 방식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게 다시 그러니까 말해 폭력성의 예. 바탕을 두고 시작한다면 네. 그 연쇄고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폭력의 네. 연쇄고리 안에. 그리고 그 구조적인 악의 하나의 부품으로서 경찰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자기가 비인간화되고 있는 그 경찰들의 네. 인간성을 일깨운다라는 것은 구원의 활동인 거죠. 구원의 행위인 거죠. 네.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길에 쓰임을 받는 거죠. 그렇죠. 나도 인간화가 되고 비인간화되어 있는 경찰들을 인간화를 시키는 거죠. 그 안에 네. 있는 인간성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 자체로서 훌륭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의 4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의 본인의 그 미션의 선포. 네. 네. 내가 왜 왔는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 62장이랑 58장 네. 같이 사용하셔가지고. 네. 거기서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렇죠.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고,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고 네. 예,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 뜨게 눈먼 자들을 참 이게 뜨게 하고 인간답게 살게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화. 예.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비인간화에 대척되는 말로서의 네. 인간화라는 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십자가는 바로 그 억눌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고, 예, 불의한 고난에 대한 저항의 표시인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도 우리가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삶은 너무 힘들지만. 이것이 변할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네? 너무나 거대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은 삶의 포괄적인 변혁과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네. 네, 이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기독교의 실천 프락시스 막세 개념이죠. 네. 네, 프락시스와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 우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그 자리에 처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또 부당한 대접을 받는 가운데 불의하게 잃어버린 자유와 정의를 애타게 찾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고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또 그의 선포와 사역과 십자가의 부활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네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머리로만 아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 삶 가운데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실천이 함께 갈 때 비로소 예수가 계셨던 그 곳에 내가 있을 때 진정으로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맞네요. 예.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서게 될 때 네. 함께하게 될 때 연대하게 될 때 바로 그 구원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실천적인 측면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브리노라는 이 해방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삶에서 예수를 따르는 가운데 예수의 역사적 관심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룸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를 알아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에 나가지 않고서는 진정한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처하지 않고서는 뭐 촛불집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네. 한정 짓는 건 아니고요. 네, 좀 더 포괄적인 네. 의미에서 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네. 계속 말씀하세요. 네. 네. 한국 교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예요. 실천이 없어요. 없죠. 한국 교회는 실천이 없고 뽕만 있죠. 뻥이요, 뽕이요. 뻥도 있고 뽕도 있네요. 뻥을 듣고 뽕에 취하는 그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만 남아있다. 트랜스 뮤직. 트랜스 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트랜스 네. 뮤직. 네. 호산나 30번. 어. 네. 네. 그렇죠. 그 혜민 스님이 쓴 사랑 사랑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인가? 뭐 멈춰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인가? 혜민 스님 쓰신 책에 네. 그 사랑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줘도 아깝지 않을 때 네.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실천을 얘기했잖아요. 네. 나눔의 실천이고 또 낮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근데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걸 내어주고 그 사람들과 연대하면서도 마음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아까움이 느껴지지 않고 힘듦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저는 비로소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인간이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 근데 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외로운 것 같습니다. 아, 구조적인 악 때문에. 네. 저는 그 구조적인 악이 사람들을 다 외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고.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학원에 등록해서 다니질 않으면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네. 그래서 옛날에 제 또 남들이 하는 거 안 하면 마음이 허하죠. 그렇죠. TV에 누가 연예인이 뭐 입고 나오면 나도 그렇죠. 입어야 되는 거고 네. 이런 그러니까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사람을 다 뿔뿔이 흩어놓는 네.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구조적인 악이 우리의 외로움의 실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외로움이 사라질 정도로 우리가 강하게 연대하고 함께하면 네. 그것이 구조적인 악을 바꾸는 예, 없애고 아름다운 것으로 네. 아름다운 구조를 가진 사회로 네. 아, 만드는 그런 만들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외롭지만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외롭지만 그 외로움을 그냥 견디고만 계시지 말고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 손 잡고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서로 위로하고 또 진짜 어려운데 처한 분들 찾아가서 자기가 가진 것도 나눠주고 그러면은 외로움이 사라지잖아요. 그 사람도 외로움 사라지고 네. 나도 외로움이 사라지거든요. 제가 옛날에 대구에서 목회했을 때 네. 독거노인들 한번 몇 번 찾아뵀어요. 네. 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뭐 그냥 젊은 목사가 찾아왔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들이랑 뭐 한 몇 시간 같이 있는 게 그게 제가 중학교 때 막 찬송가 막 호산나 30번 부르고 트랜스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거보다 더 짜릿해요. 더 짜릿합니다. 네. 더 진하게 제 마음에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구원은 그런 환각 상태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실천을 통해서 진짜 막 네. 엄청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막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 찾아가서 그냥 안아주면 거기에서 구원이 경험이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의 마무리 말로 예,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감사합니다. 네. 외로워요. 네. 예, 우리 애너님 외롭지 않게 네.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댓글만 눈이 빠져라 쳐다보고 계십니다. 애너님.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네. 딱 들어가서 댓글 있나 보고. 네. 네. 그렇게 한 30번 하거든요. 네. 근데 댓글은 한 3개? 네. 10분의 1이죠. 예. 10배씩 더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아, 농담이고요. 네, 저 네이버도 가고 많이 다른 데도 많이 갑니다. 네, 오늘은 구원론 세 번째 시간으로 해방신학의 구원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과정신학의 구원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기대가 되죠? 네. 네. 근데 우리 애너님이 잠깐 한국 가실 일이 있다면. 아, 예, 제가 잠깐 한국에 가가지고 네. 한 3주 정도 제가 네. 자리를 비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당장은 아니고요. 한 2주 후에 네. 제가 떠나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서 뵐 수 있으면 또 뵀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네. 네. 저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네. 계획을 한번 네. 세워보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동안에 네. 제가 P1님을 반드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제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 가겠습니다. 네. 정말로 예. 제가 약속을 드리지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노력을 하겠어요. 네. 네. 그 일단은 아 진짜로 경고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고? 예. 네. 아니 아니 누구한테? 저기 들으시는 분들한테. 청취자분들한테? 예. 저 피원님한테 일단 경고를 날리고 네. 저희가 최악의 상황에는 네. 3주 동안 방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최악이다. 네. 3주 동안 방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 어떻게 찾아뵐지 예, 한번 뭐, 저희가 계획을 안 되면 스카이프로도 예, 할 수 있고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안 들으시면 돼요. 그냥. 네. 아무튼 오늘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